경야는 제거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한돌세 증오마요.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산 맴맨 무함마드가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의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증오마요. 베닌 김정일 장군 만세 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